자꾸 네가 못했던 거 잃었어. 단돈 벌 일만 남았지 안 벌린. 나는 더 넓게 봐야 돼 난 더 멀리. 사람들은 믿지 않아 이제 다시. 나는 그냥 내가 파주려 해 너네 배신. 야, 돈 때문에 고민할 일 없지. 나는 나쁜 짓만 골라 했지. 어른들은 나를 걱정했지. 이제 나를 완전 믿지 난 돈 벌고 있지. 어른들 말 하나도 안 듣고 볼린. 지금 여기 내 자리에서 더 높이. 야간 처먹어도 너네 거보다 더 좋지. 나는 이제 올라가서 너네 놀리지. 완전 놀리지. 오빠들 힘든데 우리도 못하려고 이러는 건 아닌데. 시원아 왜 그래 이쁜 말 좀 써. 미안꼰대 되기 싫으니까 도망쳐. Yeah I'm back the muffin city town come through. Yeah we winning 잘 나가는 명화 so with it 어디였더라 그 새끼집이.